길만 채채채채채 아리아미 채채채채채 일어나요 미하 거리와 미나리에 When you hold me always All the trouble going away I wanna shout it out When you lean your body on me And our lips touch the shoreline The world spins around Cause my heart beats when you come next to me And I don't wanna mind the world And I can breathe, I need some liquid speech Cause I want to find the world 비바 채채채채채 아리아미 채채채채채 일어나요 미하 거리와 미아리에 비바 채채채채채 따미아미 채채채채채 일어나요 미하 거리와 미아리에 기마 채채채채 아리아미 채채채채 일어나요 미하 거리와 미아리에 기마 채채채채 아리아미 채채채채 일어나요 미하 거리와 미아리에 기마 채채채채 일어나요 미하 거리와 미아리에 기마 채채채채 일어나요 미하 거리와 미아리에 If you want me then I'm riding I don't wanna keep on hiding You got me to the ground Gotta have your love forever I should talk to you for better Wonder if you're down And my heart breathes when you come next to me And I don't